쓸쓸할때는 누구라도 한번쯤은 찾아오세요. 아 여기는 사랑을 꽃피우는 남서울 영동 사랑의 거리. 영동 연인의 거리 사계절 모두 뜨거운 바람이 있으니까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 누구라도 한 번쯤은 걸어보세요. 영동 사랑의 거리 사계절 모두 봄봄봄 웃음꽃이 피니까 외롭거나 쓸쓸